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크.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크. 네, 서드렉 3화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일주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있어요. 아, 예, 일주일마다 이제 요걸 하다 보니까 느낌이 또 이제 근데 매주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오늘은 또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원래 토요일 날 녹음을 하는데, 그렇죠. 일요일 날 이제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돼서 여기 좀 이제 느낌이 또 다르네요. 오늘. 네. 바로 내일 또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그런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네. 회사에 쉬면서 사실 좀 이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아... 축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백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예, 그럼요, 그럼요. 네. 네, 3개월 동안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인생의 낙을 한번 찾아보고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그 3개월이 뭐 이제 1년, 2년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백수가 되지 않을까. 그 1년이 되기도 전에 네. 난 잘릴 거예요, 아마. 아... 혹시 3개월 비웠다고 막 진짜 책상이 빠져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가보면 몰라요, 그건. 그 모를 일이야. 슬프다. 그래서 김승찬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원래 저번 주가 증강고사였는데, 네. 여기 그 칼리지 교수님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네, 파업이 아직도 하고 있나봐요. 거기는 그러면 교수님들이 파업을 하면 보통 몇 주 정도 파업을 해요? 여태까지 뭐 몇 번의 그 파업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난 5번 파업의 평균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22일, 23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3주 정도. 5번이나 하셨군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 학사 일정이 3주 밀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3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 2주면은 보통 없애고 말 텐데 저번에 한번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예 학기가 조금씩 밀렸다는 얘기도 한번 있었더라고요. 나락이 좀 줄어드는? 그럼 저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임금 협상? 아니면 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임금 인상 협상. 뭐 자기네들이 이제 10%를 올리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한 7.몇%까지는 올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학사 관리를 이제 정부랑 그리고 대학교에서 좀 더 꽉 잡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교육과정을 이렇게 가겠다. 근데 이제 교수들이 이제 그거를 좀 더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요지입니다. 저는 그 뭐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임금이 교수 월급이 거의 10년째 동결이라서 엄청 불평을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거기 외국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파업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나 보네요. 좀 더 강력하게 하시네요. 거기 노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의 노조? 뭐 네네네. 칼리지 교수 연합? 뭐 이런. 전교 막 이런 느낌? 왜 말을 못 잇니? 다 말하면 안 되지. 네. 전교 모시기 같은 거. 전국 교수 연합. 거기까지. 예. 네네네. 여튼 그러면 지금 시험도 안 보고 그럼 놀고 있는 거예요? 수업도 없고? 수업도 없고, 예, 중간고사도 안 보고. 아, 역시 캐나다는 꿈과 희망이 달라요. 하는 게 없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교수님은 안 나와도 조교는 나와가지고 시험은 봤을걸? 그렇죠. 대학원생들 나와라. 시험 감독해라. 그럼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신다고 생각하실 텐데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면은 네. 그 저희가 이제 내친소에서 손님을 초대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손님을 불렀는데 와. 한 30분 정도 사전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느낀 바는 불러선 안 될 사람을 불러버렸다. 방송이 오늘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네. 네. 여기까지 방송하고 더 이상 안 올라올 수도 있는? 네네. 지금 그분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거울 보면서 코털 뽑고 있어요. 네. 저희 집에서 말입니다. 왜 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바지는 왜 벗어? 더운 건 알겠는데. 좀 얘기 좀 해주고.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오늘 원래 트위치 방송도 할까 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망했네, 망했어. 네, 제 눈도 감겠습니다. 예. 네. 넘나 민망한 것 같아요. 민망한 것. 그래서 오늘 서드렉 주제는 영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가 세 사람이 자기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혹은 뭐 영화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네. 영화 관련한 지식 같은 걸 좀 저희가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혹시 김승찬 씨, 혹시 그러면은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가 있나요? 저는 가장 제 인생 영화라고 네. 할 수 있는 영화 하나 있는데요.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 다 아시나요? 생과 치히로? 바로 해주세요. 승찬군, 네. 더듬지 마세요. 네, 그, 중요한 부분에서 너무 안 돼요? 아니, 좀 더 영어스럽게 말해요. 생. S-A-N-G, 생. 네, yes, yes.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이게 그 K나 막 G로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센. 우리 모두 캄다운한 시간입니다. 네. 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애니메이션인데 왜 그걸 깊게 인상 깊게 보셨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네. 그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러 갔던 영화거든요. 담임 선생님하고 단둘이요? 네. 아니요. 그 저랑 그 선생님의 자제분이랑 따님이랑 따님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걸까? 따님이 한 대였었어야 됐었던 거.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고맹이죠, 고맹. 네. 꿈과 희망 네. 여기까지. 네. 하여튼 그때 다들 어릴 때잖아요. 중학교 네. 1학년 때면은 사실 뭐 거의 초등학생이랑 다름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네. 일단 되게 영상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성장 드라마라는 어떤 각본 면에서라든지 어떤 삼박자가 좀 골고루 어우러졌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셨군요. 그 안에 이제 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패니션의 이제 마지막 전성기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네. 나온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네, 감독이었고 그렇죠. 원래 그 제가 기억으로는 센과치히로가 그거가 굉장히 약간 그 스토리가 많은 게 원래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를 하려고 후계자를 다 점찍어 놓고 나간 상태에서 후계자가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와서 만든 게 센과 치히로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농익은 좋은 감독이 좋은 뭐 네.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네. 되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던 지브리의 역작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브리가 원래는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성을 물려받은 이제 그 안노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50대 정도 되는 사람이 네.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한 20년은 하지 않을까 그 감각으로 해서 만들다가 중간에 요절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뭐 개드 전기니 뭐 몇 개 만든 게 있어요. 지브리에서 유명하지 않은 애니메이션. 그 형이 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망해가고 있었고 결국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꾸역꾸역꾸역 만든 게 뽀뇨까지는 만들었다가 지금 결국은 스튜디오 지브리가 해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이후에 역사가 안타까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래 이렇게 뭐 생명체들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렇게 막 가장 밝게 빛나고 막 타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촛불이 꺼지기 전 가장 밝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실 그렇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딱 이제 센과 치히로 다음에 나온 작품이었죠. 네,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메인이 돼서 한 건 아니었고 네. 이게 반반처럼 이렇게 치프 프로듀서로 있는데 그 메인 프로듀서가 또 몇 명 더 있고 뭐 이런 네. 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저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재밌게 봤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재밌는 건 역시 센과 치히로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거 말고는 혹시 다른 영화나 뭐 다른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영화 관련해서? 뭐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도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네.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 1세기 짙은 거는 한국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2학년 때인가? 네. 캐나다를 가서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했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 자막 하나 없이 영화를 봤지만 주인공의 감정선에 몰입해서 눈물까지 났었거든요. 이야, 못 알아들어서 눈물이 났죠. 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가 뛰어넘는 어떤 스토리 정말. 근데 내가 오히려 그래서 잘 본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제 기억으로는. 네. 톰 크루즈가 주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톰 크루즈가 일본인 사무라이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배틀씬이 있어요. 그 말 타고. 음흠. 이제 걔가 그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설픈 일본어를 한단 말이야. 막 그 외국인이 막 되게 장엄한 척 하는데 막 발음 꼬여가지고 막 고와 이그 하면서 뭐 하는 거 있어. 다시 노. 이런 느낌으로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으로. 와타시 타타카노 데키 마수 사무라이 패수 그런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들었으면 오히려 감정이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마치 아, 그, 네. 그 뭐냐 그 외국 영화들 가끔 보면 한국어 어설프게 쓰는 이민 아. 3세 관찐주 씨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백 회장님 아래서 일하고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같이 좀 이렇게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게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잘 모르니까 네. 또 그러면 김민철 씨는 혹시 뭐 긴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있나요? 사실 저는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들이 많긴 한데 사실 약간 제 인생에 뭐랄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영화 하나 꼽으라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짐 캐리가 나왔던 예스맨이라고 딱 거기 이제 딱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짐 캐리가 딱 우리 한국말 쓰는 게 있죠. 아 맞아요. 그, 거기에 그 청주 나시는 어때요? 거기 그걸 또 그렇게 배워서 써먹는 씬에도 뭐 그런 게 있어. 막. 그렇죠. 진추 씨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예민해요? 맞습니다. 그냥 그래도 근데 또 웃긴 게 진주 씨는 그래도 조금 연기를 해.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저는 어쩌고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정말 아 진주 씨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막 오늘 잘하면 내 신부의 친구 수초였어. 소개해 줄게요. 하여튼 막 아싸 파이팅 이러면서 끝나야겠다. 야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근데 그나마 진주 씬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웨딩샵 같은 데인데 네. 거기서 그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밖에서 누가 자살을 하려 그런다. 아, 그렇죠. 나와보라 하면서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연기를 더럽게 못하는 거야. 그래 왔어요. 근데 밖에 나와 보세요. 이런데 진짜 내가 진주 씨가 훨씬 낫네. 맞습니다. 아, 그 아저씨 너무 너무 발령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큰일. 빨리 나와요, 진주 씨. 말하고 막. 네. 사실 그 장면은 제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막 없이 된 그런 장면이긴 했죠. 아 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전반적으로 그 영화가 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전 너무 좋았어요. 항상 저도 뭔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뭔가 망설임이 많은데 거기서 그냥 나오는 뭐 노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예스라 하면 대답해 봐라. 그럼 인생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그 짐 캐리와 짐 캐리 여자친구분이 이제 아무 여행지 가는 그런 여행도 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 가서 진짜 아무거나 주세요. 아, 그 공항 정도 레벨까지 네. 고속터미널이면 되지 않나요 김승자씨 우리는? 아이고 한번 해외도 한번 하여튼 뭐 그 영화가 이제 예스맨이 가장 인상 깊었던 그쵸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 꼽으라면 역시 예스맨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죠. 벌써 저는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네. 그 이제 거기서 기억이 나는 게 또 그 이제 거기는 톰 행크스가 주연이잖아요. 네. 그 이제 톰 행크스가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중대장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끌지 않고 으흠. 그 국가에서 어떠한 그 스페셜 포스 한 그런 좀 이제 스페셜 태스크를 줘서 네. 그 중대장과 일부 이제 소대장 몇 명 그리고 병장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착출을 해서 네.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4형제가 다 전쟁에 갔다가 3명의 형이 죽고 막내만 살려서 이제 막내라도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국가적인 그런 결정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중대장이 딱 있는데 중대장이 굉장히 이제 그런 일을 맡을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뭘까? 라면서 이제 그 병들이 되게 궁금해하면서 내기를 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대장인 그 톰 행크스가 듣다가 그 뭐 무슨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네. 니들이 내기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주는데 자기가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원래 그 군사적인 그런 거에 리더십과 상관없이 그쵸. 만약에 전쟁이 안 났다면 그냥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갔을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 딱 고백하는 순간에 그 병들이 다들 벙 찌거든요. 그 어떤 비극적인 약간 그런 대사를 통해서 그런 걸 전달했다는 게 전 너무 좀 신선했어요. 확실히 그런 대사 하나하나,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담는 의미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들이 어떻게 표현한지. 근데 그 톰 행크스가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전쟁적인 거에 교본에도 충실하고 굉장히 그런 지식도 뛰어나서 막 사람들을 리딩하고 이런 거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전쟁하고 크게 상관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세적으로 일어났던 그 2차 세계대전의 비극 같은 거를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되게 초반에 막 나오는데, 그것도 영상 때문에도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왜냐면 막, 내장 막 쏟아져 나온 거 들고 가고, 막. 너무 현실성 있게. 팔 떨어진 거 막 들고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독일인들이 마지막에 다 밀려가지고, 벙커 같은 데서 이제 확인 사살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막 자기는 폴란드인이라고 하는데, 빵! 쏴 죽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어떤 전쟁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이긴 사람이 무조건 선량한 것도 아니고 진 사람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역시 전쟁이라는 건 확실히 참 잔인하고 좀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오늘의 게스트인 임준식께 한마디를 하자면 숨 쉬는 소리 다 들어가니까 숨 좀 작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숨이 좀 거친 친구예요. 아니, 원래. 너 지금 약간 파워 쿵척쿵척 같다, 보지. 그만해. 네, 여러분. 저 혹시 나중에 이름 나온 거 편집해줄 수 있나요? 안 돼. 적당히 잘라보겠습니다. 안 돼. 네. 여튼,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그냥 숨이 거칠 뿐이에요. 네. 불쌍한 친구죠. 일단은 그게 있고 또 그리고 또 의외성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의외성. 그 멜 깁슨이 나온 영화인데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처음 듣네요. 그 외계인 관련한 영화인데 그 외계인을 막 시도 때도 없이 보여주는 다른 외계인 영화들하고 다르게 약간 정말 그 미지의 존재가 있고 그 미지의 존재 때문에 이 존재가 뭐 평화를 원하는지 뭐 전쟁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내 삶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외계인은 뭐 끼켜봐야 손 하나 나오고 뭐 이런데 네. 굉장히 무섭게 잘 봤어요. 그 재밌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음침한 그런 혹시 그건가요? 그 미스터리 서클 맞아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영화요. 혹시 김승찬 씨 혹시 사인이나 라이언 일병구하기 봤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아, 저 라이언 일병구하기 엄청 좋아하는 영화였고 사인은 한번 봐야지 했었는데 보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영화인가 보네요. 네,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 봤을 때 어땠어요 그때? 되게 인상 깊었죠. 일단 학교에서 봤던 것 같은데 다 같이 제 기억으론 일단 첫 장면부터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딱 상륙작전 하면서 막 바다에서 다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거. 네. 그 생각을 못 했거든 원래. 사람이 전쟁을 하면은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막 모터보트가 들어서 와 하고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어느 보트에서는 다 죽고 보트에서 막 작전 명령하던 장교가 총 맞고 푹 쓰러지니까 병장이 자 일단 그래도 가자 그러면서 가고 무 하면서 가고 막. 약간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아, 그죠. 근데 김승찬 선수는 다들 용감하게 싸울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무서워서 아예 고개도 못 드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죠. 그게 현실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 영화 종반에 그 어팸이라는 그 의무병이 있는데 걔한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 결론을 딱 알고 나면. 네. 근데 그거를 몇 번 다시 보다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생겨요. 내가 전쟁 상황이면 나는 어팸보다 잘할 자신이 없다. 아니 내가 어팸처럼 됐으리라는 될 것만 같은 기분이다. 오히려 그렇게 싸우는 애들이 정말 비정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무섭고 못할 게 뻔하지 않냐. 나라도 살고 싶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때문에. 여튼 그 뭐 영화 관련해서 또 혹시 뭐 해주실 얘기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 김승찬 군 혹시 공포 영화 같은 건 잘 보나요? 저 공포 영화는 엄청 싫어해서요. 네. 그러면 눈 감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아까 보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보면 혼자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승찬 군. 아, 그쵸. 사인은 무서운 건가요? 약간 좀, 약간 서승환 군이 무섭다고 아까 얘기를 좀 해가지고, 우리 승찬 군? 얼마 전에 되게 네? 인기 있었던 겟아웃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어, 저는 못 봤어요. 어떤 내용이죠? 아, 저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좀 네. 독특한 영화였거든요. 네. 본 거 맞죠? 네, 공포였는데 이제 보통 그 흑인 남자랑 네. 백인 여자친구가 이제 연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네. 백인 여자친구가 흑인 남자한테 네. 집에 초대를 시키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반전이 좀 심해서 얘기를 하면 다 스포가 될 것 같고 약간 예, 좀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무서워가지고 저는 좀 아이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혼자 보셨어요? 네? 혼자 보셨나요, 김승찬 군? 아, 아니요, 이거 누나랑 봤는데. 아, 출국하기 전에 봤구나. 네네네. 아이고, 그럼 이제 캐나다 있으면 이제 못 보겠어요, 그 공포영화 같은 거. 아, 그렇죠. 아, 원래 안 보니까요. 아, 저는 요즘 공포영화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혼자서 못 보기 때문에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 매우 외롭습니다. 아, 외로워요? 네. 공포영화를 보고 싶은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요즘 뭐 공포영화 볼 수 있는 뭐 요즘 개봉한 것 중에 공포영화 보려고 했던 게 뭐예요? 아, 근데 막 없어서 그냥 뭐든. 뭐든. 요즘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사실. 공포영화 보면 확실히 스트레스는 좀 풀리더라고요. 특이하시네요. 저는 약간 그 SF 좋아하죠. 저는 SF나 네. 뭐 때려부시는 액션이나 전 영화 생각 없이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메시지 던져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김승찬 씨는 어느 쪽이에요? 약간 메시지 던져주고 이런 걸 더 좋아하나요?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힘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들. 그렇죠. 뭐 스케일 크고 막 때려 부수고. 네. 뿡치뿡치 히어로 나오고. 네. 혹시 뭐 그러면 영화관에서 혹시 재밌었던 일 이런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사람이 영화를 보다 보면 좋은 영화, 훌륭한 영화들도 보게 되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봤는데 내가 모르고 잘못 선택해 버린 거야 그거를. 이거 왜 만들었나 싶은 영화들. 아 그 원래 그 보통 그런 거 애들은 이렇게 표지부터 딱 이제 포스터부터 티가 나는데. 내가 네.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거지. 저건 뭘까? 그게 제가 뭐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영화를 보다가 다 봐가지고 마지막에 한 영화가 남아서 그거를 볼까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박진영 주연의 네. 600만 불의 사냥이라는 거였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요? 네. 매우 비슷한 이름의 다른 영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외화 시리즈의 네. 이름이랑 똑같다는 점. 네. 그리고 주연 배우가 JYP라는 점.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점. 우리나라 사람을 떠나서 그냥 JYP가 이제 투자도 많이 한 게 JYP 엔터테인먼트였다는 점. 어허허. 여자 주인공은 민효린이었고. 네.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망필이 맞아요. 차라리 내가 그 옛날에 H.O.T. 주연의 전사의 후예를 보고 말지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모락모락 생각이 나는 영화였는데 네? 그래도 말해서 혹시? 막 이러면서 들어가서 봤어요. 네. 와 영화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끝나지? 네. 말해서 막 시계만 계속 보게 되고 뭐 민효리는 예쁘긴 예뻤어. 네. 자기가 예쁜데 왜 박진영이었을까? 왜? 그때 그 한창 유행했던 게 그거거든요. 큰 기획사 세 개가 있잖아요. 네. SM은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리고 그 YG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왔어.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JYP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직접 나왔어. 그래서 JYP가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그 네. 3강의 구도였는데 그때 설마 영화까지 JYP가 나올 줄 나도 몰랐지. 네. 그래가지고 뭐 연기는 잘하던가요? 아니요. 아이고, 네. 그냥 아저씨가 대사를 외워서 그냥 말하는 건데. 네. 예.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약간 검은 돈을 그 600만 달러 정도 되는 검은 돈을 들고 튀는 이야기인데. 긴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네. 적어도 뭐 억울하거나 뭔가 그런 울분에 가득 찬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저씨야. 아, 그냥 돈 배달한 느낌인가요? 그냥 박진영이 네. 거의 뭐냐, 그, 케이팝 스타 나와서 답답한 그런 느낌? 거기까지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가지고 제가 팝콘을 그때 제일 라지 사이즈로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유 많이 팝콘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팝콘을 바닥까지 먹어가지고 그걸 쓸어 먹으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아줌마가 나보고 팝콘 좀 작작 먹으라고. 그것도 바로 옆에도 아니었어요. 두 칸인가 떨어져 있는 아줌마가 그러는 거야. 학생! 학생! 아니 그렇게 네. 좋게 말했으면 네. 내가 쌤 그 아줌마가 네. 빡친 거야. 지도 영화 보다가. 네. 아 씨발 또 이걸 말해서.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내가 걸렸던 거지. 네. 아유. 저는 팝콘 한 거야 그냥 나한테. 어? 팝콘 좀 좀 말하는 거야. 좀. 네. 아니, 강냉이 씹어먹고. 아니 세 칸이나로 떨어진 아줌마가 나도 지금 영화쯤 때문에 빡쳐 죽겠는데. 네. 순간 나 욱해가지고 막 그러면 팝콘 그냥 던지고 나갈까 생각도 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영화가 엉망이니까 별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줌마가 나한테 막 팝콘 먹는다고 뭐라 했어. 영화관에서. 이럴 수가. 팝콘 먹는다고 뭐라 할까 힘들죠. 나 심지어 나 저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씹어먹지도 않아요. 녹여먹는 스타일인데. 너무하잖아. 힘내라 밀라세.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혹시 네. 뭐 영화관 가서 재밌었던 일 없었어요? 김민철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관에서 좀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힘들긴 하죠. 근데 딱 한 번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약간 대학 시절 학교 다닐 때 어떤 전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 어떤 영화를 추천하면서 그 네. 영화를 보고 와라. 그게 약간 전쟁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써라 라고 하는 게 그게 과제였어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공격어린들 너무 불쌍하다고 영화라도 보라고 약간 그런 의미였나 싶기도 한데 이제 같이 수업 듣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아하. 매우 이제 남자답게 생긴 네, 그런 네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네. 뭐냐 그 스포츠 도박으로 돈 따서 차 산 그 형 아니야? 아이고 거기까지 네. 아,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불법은 아니었고 합법이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네, 네, 네. 여튼 뭐 이제 그 형님이랑 이제 같이 영화가 갔는데 일단은 그게 인기 있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쓱 가서 이제 영화표 두 장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알바하시는 종업원 분이 왕좀 구석진 자리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왜 구석진 자리를 주지? 해가지고 아 거기 말고 여기 중앙 자리 비었는데 여기 여기 주세요 했는데 종업원 분이 약간 저를 이렇게 쓱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해가지고 이 종업원 뭐지 싶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커플석이었던 거예요. 남자 둘이서 커플석에 앉아가지고 난 또 뭐 무슨 여정업원이 그래서 네. 그 영화 시작하면 와가지고 번호라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속으로 되게 뿌듯하셨겠다. 아유, 네. 내가 이렇게 소주자들을 배려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제 뒤에 뒤에 옆에 대각선에 커플이 앉았는데 네. 계속 제가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엄청 약간 신경 쓰였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의 사람도 없는 그런 영화관에서 완전 서로 이제 완전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면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요 뭐 네. 그러면 뭐 김승찬 씨는 혹시 뭐 재미난 거 없었어요? 영화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렇게 막 엄청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제가 예전에 2009년도에 네. 대학생 때죠. 그 박쥐라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누구랑요? 네, 누구랑요? 박찬욱 게 박쥐라는 영화인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여자 사람 친구. 우리 승환이가 전국을 찔렀네. 예예예. 예. 그 포스터 보시면 아시죠? 네. 김옥빈이 거꾸로 된 메달을 쓰는데 흥건한 목에 그게 표시하는 게 많죠, 굉장히. 네. 예. 아 예예예. 예. 어땠나요? 어땠어요? 당시에는 제가 뭐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서 그런 영화가 나올 거라고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 영화 맨 마지막쯤에 보면은 네? 그 송강호 씨가 이제 성기를 노출하는 아 그렇죠. 이거 아, 전라로 나오죠. 아, 전라로 네. 나오는데 되게 적나라하게 딱 전신이 나와요. 예, 참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영화였습니다. 그걸 여사친과 함께 여사친과 함께 네. 여사친과 함께 예, 서로 어색해지는 아, 단순하게 그런 송강호 씨의 노출뿐만 아니라 그 영화 전반적으로 중간 중간에 네. 약간 그러니까 김옥빈 씨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 송강호를 유혹하는 그러다 보니까 막 굉장히 아주 적나라한 유혹 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나요? 아 요즘엔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박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아 박쥐네, 박쥐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제 친구 중에 네?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해외로 대학을 간 미국으로 대학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친구가 2년 만인가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그 고속터미널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슨 영화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뭐 무슨 시리즈물 중에 하나였어요. 반지의 제왕이었나 어벤져스였나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딱 보러 가서 다 봤어요. 네. 여섯 명이 주르륵 남자 여섯이 앉아서 봤는데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미국 2년 살다 온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 영화가 한복판에서 브레이브! 이런 느낌? 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 마이 갓! 네. 그래가지고 뭐 야 뭐 너 뭐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수근수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막 했는데 걔가 이렇게 딱 나와서 우리끼리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하는 거를 그 네, 방금 그 사운드는 우리 임 씨가 또 이렇게 또 가스를 네. 배출을 하셨는데요. 생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나 우리 내 친소 그냥 없애자. 이 커피 없애자. 나 빠쳐서 못하겠다. 내 네. 친소 없애자고. 니들이 풀 마셨잖아. 내가 부르면 이상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소리만 듣겠지만 저희 냄새까지 들어갔어요. 야, 이 커디 같은 놈 팬. 저희가 이게 조용히 하려다 보니까 창문도 못 열고 환기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 냄새 움직인다. 그래, 너 숨 좀 그만 크게 쉬어. 일단은 네, 네. 네, 그 미국 친구 얘기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왜 너 일어나서 박수를 치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네. 사람들이 감명 깊으면 그렇게 한대요. 아~ 그리고 막 브라보 이런 것도 많이 한대요. 오페라 극장 같은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 아~ 영화관이. 영화관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아바타 때는 모든 관객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문화가 네.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대. 그래가지고 이 새끼 2년 갔으면서 그러면서 걔가 막 했던 명언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막 이렇게 해서 야 박수 치는 거 막 이런 거 해서 막 하면은 막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막 그 뭐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면 감옥을 갈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걔가 했냐면 네? 고작 2년 살다 온 애였는데 네?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죄가 뭐 어디 간다고? 제 뭐? 젤이 뭐야? 뭐 이게 제일 뭐야? JAL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젤 간다고 그래서 제일 간다고 그래서 감옥 간다고 그래서 2년 살다 온 친구. 그래가지고 이 새끼 아주 미국으로 어떻게 들여서 온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막 엄청 뭐라 했거든요. 부끄럽네요. 네. 그래도 뭐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영화관에서. 이야 재밌는 친구였네. 여튼 뭐 영화 얘기는 그러면 뭐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하고 네, 이런 거 다음,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꼭지로 넘어가서 직장인 네. 잔혹동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함께 마무리.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 잔혹동화 이번에는 이제 주제가 야근을 거쳐서 오늘은 회식이었죠? 네. 네, 해서 이 회식 관련한 인어공주 스토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목소리 연기로는 이제 사장님은 우리 김민철 씨가 네. 수고해주시고 저는 에어리얼. 네, 에어리얼. 여자 목소리를 해야 돼. 뚜룬뚜룬뚜룬뚜룬. 네. 옛날 옛적에 태평양 주식회사의 막내 사원 에어리얼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 회식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태평양 주식회사의 트리톤 사장은 17명의 여사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답니다. 트리톤 사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17명의 여사원을 거느리고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소개 시간. 막내 사원 에어리얼은 안녕하세요. 에어리얼입니다. 라고 했고 악덕한 사장 트리톤은 아예 사원 볼 모르네. 에이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에어리얼은 기분이 아주 나빴지만 사장에게 차마 대들 수는 없었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집사원도 왔으니 달리자! 그 순간 17명의 사원들의 표정은 전부 썩어버렸지만 트 사장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술이 얼큰히 취해오른 트리톤 사장은 야, 내가 사장이야! 야, 내가 쏜다는데 다 따라갈 거야, 임마! 내가 월급 누가 줘, 임마! 내가 줘, 임마! 라며 2차, 3차로 사원들을 끌고 다녔고 마침내 야! 야! 오늘 다 노래방 가자! 애사원은 내 차 타고 갈까?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오고 그렇게 먼저 노래방에 단둘이 도착한 애사원과 트사장은 뻘쭘히 앉아있는데 쓱 하는 트사장의 손길이 애사원의 허벅지에 느껴졌어요. 에이리얼, 우리 단둘이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 그래, 남친은 있어?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뭐. 안 돼요, 사장님. 예지. 그러지 마세요. 예. 안 돼요. 예. 트사장은 애사원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계속했고, 다음날 모든 것을 기억해둔 에리얼 사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 입건은 형사 입건일 뿐 에어리얼이라는 회사는 트사장의 마음대로 운영되었고 결국 에어리얼 사원은 거품이 되어 퇴직을 하고 말았답니다. 펑펑펑 끝! 아, 네. 오늘의 이야기 감상평 김승찬 씨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게 좀 그 청취자분들께서 들었을 때 좀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한국 직장인들의 현실이라는 거. 아, 야, 역시 말에 뼈가 있네. 네, 회식 전문가. 어, 우리 한때 회식 네. 전문가 지금은 어 뭐라 표현해야 되냐? 회식 부조리 고발호 센터 원장 뭐 정도? 회식 해방 운동가. 어, 그렇지. 회식 해방 운동가. 그러니까 네. 네, 그 김승찬 씨의 어떤 그 뼈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네. 사실 저희 셋 중에 가장 이제 회식을 하면서 많이 고생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였죠. 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여자 사원을 기준으로 하고 남자 사장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런 거에는 성별이 없어요 또. 그렇죠. 남녀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남남 여여 간에도 네. 분명히 이런 회식의 악덕 부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스토리텔러잖아요. 네. 요런 거 교육을 해요 회사에서. 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회식 자리에서 하선 안 될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예시를 들어줘요. 네네. 실제 퇴사가 일어났었던 사건 하면서 뭐 A 사원과 B 임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요런 비슷한 스토리를 제가 그 예시로 본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네네. 좋지 않은 행동을 임원이 했고 네? 사원이 그거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을 해서 인사팀에서 처분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도 처분은 됐네요. 아니, 그 대기업은 그거는 확실해요. 처분을 안 하진 않아요. 네네. 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도 않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을 네, 처분하는, 처분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네? 사람이 그래서 뭔가 돈을 받고 일했는데 그 사람에 주는 월급을 아까워하거나 이것도 없어요. 뭐 장단이 있는 거죠 다. 네. 그런 게 좀 있고. 또 혹시 뭐 김승찬 씨는 요 이야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노래방을 가자는 게 아무래도 좀 가장 인상 깊지 않나. 네. 네. 예전에 회식과 많이 겹쳐지면서 마음속으로 저 같으면은 이제 회식을 한번 하면은 일을 하고 이렇게 좀 집에 가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꼭 노래방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 생각엔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 노래방에 가자는 네? 아저씨들 정규 회식은 Do you want me to change my room? No, you don't. Just keep it down. I'm trying to study. 오케이. 다른 방송인가요 지금? 너 방금 나 AFK인 같았어. 디스 이스 카메라. 옆방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 왜? 시끄럽대? 시끄럽다고? 계속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 방을 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아 근데 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런 거예요? 네 시끄럽다고. 근데 그 방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뭔가 말하고 회의하라고 있는 방 아니야?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야, 거기도, 처음 들어보는 경우라. 약간 거기도 그런 그 프로 불편으로가 있나 보네. 그러네요. 역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딜 가나 있구만. 초점 훌쩍거리지 마시죠. 동안에서. 맞아. 종이 좀 살짝 넘겨주세요 해서 포스트잇 붙이고. 그쵸. 알겠냐? 나 너도 거의 숨 쉬지 마. 방 피지 말아주시겠어요? 비염 때문입니다. 비염. 야 나도 비염 있어. 네. 여튼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우리가? 여튼 그래서 방을 옮기고 계십니다 김승찬 씨가. 아, 네. 뭐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살다 보니. 근데 되게 멋졌어. Do you wanna change my room? 개쩌랑. 네. 저는 그런 상태만 얼어버리기 때문에. 스미마세 이러면서. 잉글리시 노노. 잉글리시 탐해 탐해. 오, 야, 방금 되게 전문가 같았어. 그죠. 훌륭해. 네. 우리 친구가 캐나다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프로 불편러에게 지금. 슬프게도 이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회의실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시끄럽다면 어떡해. 그러니까 승찬이가 막 아 그래서 저 장소 바꿨습니다. 아, 바꿨어요? 아~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은 데로 갔어요? 네, 뭐, 근데 여기 지금 도서관에 거의 딱 저희 세 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인데. 저거 불평을 하네. 게다가 파업까지 해가지고 시험도 안 볼 텐데, 그 이상한 사람이네. 예, 네, 아, 아니면. 네, 멀리 있는 방으로 왔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막 머릿속에 스토리가 막 떠올랐어요. 어? 되게 슬픈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대학원생이에요. 아. 지금 네. 졸업 논문 디펜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교수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자기 졸업을 지금 못하게 생긴 거야. 확인은 받아야겠는데. 어. 그래서 지금 빡쳐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옆에서 떠, 너무 해피. 어, 너무 해피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허. 감히 너는 나이가 불행한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How could you? 말하면서. 어, 라싸브라 얘기 나고 있고. 어, 맞아. 어. 나도 탐 크루즈 아는데. 어. 이러면서. 나도 아는데 난 단지 내 박사학위가 좋게. 대원생들의 비해죠. 어, 대학원생의 비해죠. 네. 지금 임민 대학원님께서 지금 대학원생님께서 우리를 방금 때려보셨어요. 네. 본인도 학위 취득을 하셔야겠죠. 뭐. 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나요. 그래서 뭐 회식 관련해서 혹시 뭐 약국도 회식 같은 게 있나요? 거기? 어,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약국장님이 네. 하고 싶다면은 하는 건데 네. 사실 약국은 같이 이제.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네. 그냥 같이 그냥 가볍게 저녁 먹거나 뭐 같이 반주 정도 걸치는 정도죠. 사실 그 저는 회식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건 느끼진 않아요. 오히려 회식하면은 저녁 값을 아낄 수 있으니 더 좋은 그런 말이죠. 실질적인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식 그 제가 다녔던 대기업은 이제 조금 회식 문화가 있어서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고 그 회식을 안,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인 이후부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그러고 그냥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라서 그래서 회식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좋아하셨죠. 뭐 뭐가 됐든 회식비가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네. 이제 팀 비용에서 일부를 이렇게 할애해 주는데 네. 그걸로 먹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내 돈 아닌 거니까 남의 돈으로 먹는 거니까 좀 이제 해피하게 어떻게 보면 내 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해피하게 막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먹고 네? 그 정도 선으로 회식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했던 순간부터는 회식 문화만큼은 많이 바뀌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사팀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회식이 뭐가 있든 술이 곁들어지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음주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깐깐하게 굴었고 오히려 음주가 없는 회식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약간? 오,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은 싫어할 수도 있죠. 이게 네. 회식인데 술이 없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회식은 술인데. 인사팀 뭐 같은 기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회식 관련한 부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또 약간 또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우리 저번에, 우리 김승찬 군이 저번에 잠깐 몸담았던 그 회사가, 좀 많이 그런 회식 분위기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뭐 앵간이 큰 회사 아니면은 네. 적당히 알려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그런 경우가 있죠. 회식 문화가 안 좋거나. 그리고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대기업에서도 이상한 회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리딩을 하면 네. 리더가 되면 네. 회식 네. 문화가 전체가 바뀌죠 이제. 아, 그래서 김승찬 군은 혹시 회식 좀 힘들진 않았나요? 요즘은 그러면 대학교 마셔실래? 너 뭐 지금도 영어예요? Would you like some 회식? 아니. How about your 회식? 미철군 얘기가 안 들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김승찬 군 회식은 어땠나요 예전에? 아 회식이요? 네. 아, 뭐 아까 그 직장인 잔혹 동화에 나왔던 네. 얘기에서 어떤 법적으로 접촉되는 얘기 빼고는 거의 저희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나 이렇게 높은 분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자 해서 가고 꼰대짓을 하고 2차, 3차 넘어서 좀 시간 지나면 노래방 가고 혹시 뭐 김승찬 군한테도 뭐 장기자랑 뭐 강요하고 그러진 않았죠? 괴롭히거나 그러진 있긴 않았죠? 있긴 있었을 텐데 건배사든 장기자랑이든 다행히 뭐 저희 쪽은 그러니까 뭐 항상 위에 계셨던 분이 네? 스스로를 좀 쿨하다고 여기셔서 뭐 이렇게 밤사를 가신다든지 다 같이 감각 음악 사이요? 네 거기까지 뭐, 그걸 좋아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였잖아요. 지금보다 우리 어릴 때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때 이제 밤사하면은 거의 우리 나이가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걸려 있어서 밤사는 그게 있어요. 하한 커트가 있어요. 하한 커트. 나이가 너무 어리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하한 커트가 예를 한 만 25인가 뭐 이렇게 잘려 있는데 입사 때쯤에 아마 딱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89년생 이 이전 출생자만 출입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신기하네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진짜 부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넥타이에 아. 와이셔츠 입고서 춤추고 있고 그래.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강사를 한 번도 안 가보다가 그때 처음 가봤는데 네. 약간 어떤 분위기만 룰라 뭐 룰라라든지 90년대의 어떤 그 노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아니, 저는 밤사를 처음 가봤던 이유가 네. 그때 무한도전에서 토토가 한참 뜨니까 그 강남역 쪽에 그 유명한 클럽 있던 데가 하나가 아예 그런 규정으로 바뀐 거예요. 토토가 아 약간 좀 옛날 느낌 내가지고 토토가 토토질 막 이러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점 문화가 한번 강남역에 휩쓸 때 저랑 이제 친한 형이 맨날 그 술 먹는 형인데 제가 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저기 그래서 둘이서 들어가서 먹었는데 술을 네. 그 특이했던 게 그 보통 뭐 예를 들면은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부스 이런 거 하려면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근데 테이블도 따로 있고, 저희 뭐, 그, 춤추는 데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냥 테이블에서 술 시켜 먹고. 또 춤가면, 춤가면 또 춤추러 나가고. 네. 그래서 뭐, 별로 뭐. 그래서 좀 특이했던 기억은 나요. 여튼 뭐, 그래서 오늘의 그러면은, 그, 직장인 자영업 동화. 네. 회식 관련 이야기는 요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급작스럽긴 하지만. 네. 코너이기 때문에. 네. 예,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나무인 우리의 친구 같지 않은 친구를 빨리 네. 불러서 요 자리에 앉혀야 할 텐데요. 네. 저 친구가 지금 방 문을 닫고 나갔어요. 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방귀를 뀌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네네. 불러주세요. 이럴 때 한번 그런 거 해야 될까요? 들어와, 친구야. 네, 네, 들어오십시오. 팬티 바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꿍냥꿍냥. 보일 라디오가 아닌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시라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가까이 오세요. 서승한 군, 김민철 군. 김승찬 군의 친구인 슬픈 대학원생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은 왜 붙인 글쎄요. 이 친구가 이태원에 오래 살긴 했거든요. 네. 고작 7년 살았어요. 거의 뭐 7년, 뭐, 8년 됐나?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 홍석천 씨나 임준이나 똑같지 않냐. 그렇죠. 이태원 하면은 딱 임준이.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소개는 이라고 했지만 우리들 사이에서 부르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닉네임으로 불러주도록 하죠. 아유, 네. 예, 이분의 닉네임은 네. 성지식이 풍부한 교회 오빠. 그렇죠. 이 교회에 잘 다니시는 네. 분이시라. 네, 저희와 다르게 이렇게 교인이시기 때문에 성지식이 풍부한 교회 오빠 줄여서 성교. 네. 김성교님. 네. 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네. 줄임말이에요. 예, 그럼요. 그리고 뭐, 네. 아니면 뭐, 반대로 해도 돼요. 뭐, 이렇게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성지식이 풍부한 오빠, 그래서 교성이 오빠. 교성 오빠. 임교성. 네. 네. 그런 네. 별명을 우리가 지어줬죠. 아유. 네네. 그쵸, 막.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신하군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뭐, 임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랑 친구가 된 거는 이제 똑같이 20살 때 오케스트라 하면서 였잖아요. 네. 그, 원래 근데 저희랑 다르게 임준이는 좀 급이 달랐어요. 아우, 그쵸. 네. 그, 김승찬 씨나 김민철 씨는 악기를 처음 배우는 입장이었고, 음흠. 저는 취미로 바이올린을 했었는데, 음흠. 우리 임교성님은 그, 이미 악기를 상당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운 상태였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상태였는지. 본인의 과거. 아, 네, 제 과거를 말하자면, 네, 악기를 좀 늦게 시작하기는 했어요. 전공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네. 네, 한 10살에 처음 시골에서 악기를 만졌는데. 10살? 네. 근데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별거 아니었어요. 엄마는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는데, 음흠. 엄마한테 피아노 배우면 엄마한테 맞았거든요. 근데 바이올린 선생님 때리지 않았어요. 그게 좀 컸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좀 이렇게 계속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리고 계속 맞다 보니까 피아노는 점점 더 안 치게 되고, 네. 제가 체르니 30을 1번부터 27번까지 3년 네. 반 걸렸어요. 네. 그만큼 이제 두 달에 한번 피아노 치고, 엄마한테 혼나고, 네. 고양이 손 한 대 탁 이렇게 맞고, 고양이 손 이런 거 아나요? 네네. 피아노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요. 네. 네. 손 자세 똑바로 안 한다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혼나고. 아이고. 그리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뭐 100만 원 있으면 우리 집은 되게 부자다 뭐 이런 개념이었을 때라 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근데 아 갓에 기우는 줄 모르고 아 시작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쏙쏙 네,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고요. 네. 정작 제대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건 악기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 한 3년 정도에 불과해요. 네,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한 두 번 정도 레슨을 그만두기도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서. 가세가 기울어서. 네. 연차저차 네. 가지고 뭐 정리를 네. 해드리고 예고를 갔죠. 네. 네. 예고 갔다가 네. 네 전향 해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래서 대학을 왔는데. 야. 네. 그 미련이 남은 거죠. 아, 미련하면 미련이 많은 거죠. 그래서 딱 들어왔다가 구질구질한 놈들 만났습니다. 아유. 뭐 말 한마디 시켜도 피곤해. 아유 피곤해. 정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알아서 길어? 뒤에서 편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방송에? 생방이야. 네가 하던가 그럼 편집. 아 진짜. 편집에 네. 대기업 나오신 분이. 하여튼 뭐 이분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중학교 때 악기를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셔서 예고를 들어갔다가 예고의 악패습에 질려서 나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이제 대학교를 갔고요. 그 대학교에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이제 양민 학사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렇죠. 그 앞에 반년은 자기가 반수하겠다고 까쳐가지고 다 까먹고 이게 사람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권력의 요점에 있지 못했고 뭐 그냥 저랑 뭐 여자친구도 만들었다가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이렇게 흐르는 대로 살아오고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네. 너무 정의가 아니라 거의 약간 붕괴버릴 수 있는 불로 처리해봐야겠어요. 네. 아름다워요. 아름답게는 불러가기보다 거의 모자이크 처리인데요. 더러워진 기분이에요. 예. 어떻게 뭐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나요? 씨?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웃는 네, 거 아니죠? 질문으로 넘어가죠. 웃는 거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네. 아, 네.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은 뭐 아 네. 덥네. 비가 오나? 그러니까 뭐 그 임씨한테 그러면 우리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한번 물어볼게요. 첫인상 혹시 기억하는 게 있어요? 김승찬 씨에 대해서 첫인상. 김승찬 씨가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여자친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이제 이제 히스토리가 꼬여있는데. 네. 이제 반수한다고 까치느라고 1년 정도 딴 데 있다 오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네. 삶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김승찬 씨를 본 거는 뭐 1년 반쯤 지나,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본 것 같아요. 공부는 대신에. 네. 네. 근데 서승현 씨는 두 번, 처음 갔을 때였나? 그때 맞죠? 네. 그 당시 우리 뒷자리에 참 괜찮은 여하구가 앞자리였나? 앞이었을 거예요. 그걸로 네네. 아마 같은 공통의 앞자리에? 토크로 아마 네. 친해졌던 것 같은데. 굉장히 주차기에 굉장히 네. 네. 저 친구 너무 예쁘다. 네. 그런 여학생이 앞에 앉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자들이 다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 다 똑같진 않아요. 저랑 서승환 씨를 동급으로 보지 마세요. 뭐 피해가겠다는 거 아니면 내가 너보다 급이 다르게 좀 음흉한 놈이다. 뭐 그냥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역시나 우리들의 성지식 풍부한 교회 오빠, 성교 네. 오빠네. 네, 그 우리 성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밀어주던 그 약간 외향적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우리 그 임성교 씨의 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남성적으로 생겼잖아요. 그 제가 똑같은 턱을 할리우드 배우 중에 누구에서 봤냐면 주드로가 딱 임성인 씨랑 턱이 똑같아요. 그 흔히들 그 일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남성스러운 남성들을 딱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 턱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 걸 그려놓잖아요. 전 그게 만화적 가장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그 흔히 말한 그 엉덩 턱. 예, 엉덩이처럼 생긴 턱. 골짜기가 있어 턱 가운데. 네. 그래서 수염이 자라도 굉장히 좀 생긴 게 이상하고 수염을 밀어도 생긴 게 이상하고 자꾸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외향적 특성을 가지고 계셔서. 네. 오늘 방송 이거 폭발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네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카페에 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카페 홍보 시간이구나. 네. 잘 들어왔지? 네, 저희 써드렛 카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아. 카페.naver.com/3rdlec 써드렛 네, 들어오시면. 그 서드레 카페에서 시청자 참여도 가능하시고 저희들의 방송 사진 이런 네. 것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호응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클링 포인트 말씀드렸던 그 턱을 구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셔서 와서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인체 그 두개골 또 골상학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보셔도 괜찮죠. 그렇죠. 그 저는 저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게 살이 찌든 빠지든 저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네.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가. 네.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어,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또 뭐 혹시 그러면은 김민철 씨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김민철 씨는 맨 처음에 형인 줄 알았어요. 아, 실제로 사실 네. 형이죠. 아, 사실 형입니까? 빠른 팔구예요. 빠른 팔구. 팔자입니까? 똑같죠. 뭐. 계속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네. 그럴 수도 있는 게 원래 김민철 씨랑 초반에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봤던 거고 저는. 네. 네, 저는 합의는 보지 않았고 계속. 왜냐하면 아마 빠른 그냥 88년생 중에도 민철 씨하고 친구 먹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약간 쪼인 곡 그 꼬인 족보의 제작 제공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약간 힘들죠. 그런 빠른 년생들 네. 네. 연령 적폐. 뭘 어떻게 네, 부르죠? 다 없애버려야 돼. 네. 적폐는 다 탈탈탈탈 털어야죠. 네. 네. 우리 엉덩이 털어보고 싶네요. 엉덩이. 이따가 네. 쉐이빙 다 하고 나서 아, 한번 맞춰드릴게요.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맞춰드릴게요. 더러워. 김승찬 씨, 이 더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캐나다에도 혹시 이렇게 씨 같은 턱을 가진 남자들이 많이 있나요? 어, 아직까지는 그 뽀빠이 턱을 보진 못했어요. 뽀빠이 턱, 그것도 좋은 표현이네. 네. 이거 가르는데 이거 3,000불입니다. 진짜요? 300만 원? 네, 300만 원. 일부러 가르는 거예요? 아, 일부러 가르는 거죠. 비슷한 걸 내가 봤어. 그 짐 캐리 나온 영화인데. 짐 캐리가 짐 캐리가 이중 인격을 가지게 그러니까 다중 인격 이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어허?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인데 네. 그 착한 척을 하는 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제 자기의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 있는 이중 인격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맞을까요? 그 포악한 성격일 때 약간 지킬앤 하이드처럼 정신이 나가요. 근데 포악한 성격일 때 뭘 했는지 모르고 딱 잠을 자듯이 있다가 딱 깼는데 자기 턱에 이렇게 밴드가 붙여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 걔가 싸웠나 보구나 그 포악한 성격인가 하면서. 딱 뜯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턱 수술을 한 거야. 네 턱에 엉덩이를 박아주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Your ass, oh? 어, 네, 그래서 아, 턱을 볼 때마다 그 영화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게 딱 엔딩씬이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딱 뜯는 순간 하면서 막 놀라면서 막 끝나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아유. 아, 진짜 이거 방송 한번 폭파시켜봐. 아, 재밌네요. 네, 하여튼 뭐.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오랫동안은 이제, 콤플렉스였죠, 사실상. 아, 콤플렉스였어요? 네, 이거 콤플렉스였죠. 나는 네, 근데. 굉장히 큰 콤플렉스입니다.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놀려댔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계속 군대감 있잖아요. 네. 네. 턱으로 성희롱 당해본 적 있습니까? 와, 이게 미친놈들. 아주 그냥 다 조져야 돼요. 그 중에, 네. 괜히 그놈 말고 다른 놈들 병장 다섯 명만 찔러가지고, 아. 네, 여튼 다시 돌아가서. 네, 그건. 네, 안타까운 네, 아니, 턱으로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아닌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놈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 아닙니다. 뭔 소리야?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전 사실. 그것도 네, 당했다는 거. 다시 넘어갑시다. 네. 역시 성규 오빠. 여튼 뭐 그 일단은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뭐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네, 네 언론학과에 진학을 해서 네,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 언론학에 가기까지도 우리들 간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임 씨가 원래는 그 인문학부라고 해서 음흠. 인문 계열들이 이제 학부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적 순으로 이렇게 자기 과를 선택하는 그런 데를 갔어요. 근데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수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학점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에요. 학점 관리는 제대로 됐어요. 근데 왜 다만 눈치 싸우면서 떨어졌을 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들. 네. 긍정적으로 네. 보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명예살인이라 그러죠. 원래 이제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가 안 간 거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는 그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네. 그 떨어져서 이제 국문학과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정작 이제 소신으로 국문학과 지원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정말 국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친구들한테 굉장히 적폐 취급을 많이 다 당했죠. 너 때문에 우리 국문학과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 그랬어요? 몰랐던 거 건데? 어이구. 예를 들면 누구죠? 이따가 이거 끄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예, 예, 예, 예, 예, 예. 누가 있었지? 치킨 파티를 벌이면서. 예, 예,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심떨국이었어요, 심떨국. 아, 심리학과 떨어져서 국문학과 간 놈에서 심떨국. 네. 아. 국문학과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네, 국문과 좋습니다. 그래서 국문과에서 잘 돼서 지금 언론학부까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국문과에 딱 다니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거였는데 네. 제 친구 중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간 놈이 한 명 있습니다. 서승환이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 놈이 갑자기 어느 날 네? 야 국문과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문과 아니냐? 국문과 국문과 아니냐 아, 쳤는데 와 또 영어 유희 예 그게 이제 속을 후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반포대교를 갔죠. 아, 네. 저도 그래서 반포대교 갔어요. 위로 해주고 신발 벗고 오지 않아요. 위로 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온 거죠. 아, 그렇죠. 네. 내가 말을 잘못했다. 신발 벗지 마. 맛있는 걸 먹자.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게 오뎅탕의 기억. 나는 원래 오뎅탕을 되게 네? 그러니까 웃긴 게 이태원에 살잖아요. 네. 이태원에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정말 끝내주는 오뎅탕을 안 돼요. 이태원 사는 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딱 갔더니 프랜차이즈. 우리 집 앞에 있는 시장에도 있는 오뎅집에 가서 오뎅. 똑같은 국물. 그 똑같은 국물 똑같은 오뎅을 먹는데 그래서 근데 부산에서 사는 형이랑 셋이 먹었는데 그 형도 이거 부산에도 있다고. 네, 말이 바른 말이지. 네. 이태원 주민들은 이태원의 그 식당을 잘 가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약간 근데 그것도 그래요. 왜냐면 그, 어서. 비싸거든요. 겁나 비싸요. 맞아, 비싸긴 비싸. 그것도 그리고 어서 한국에 나온 그 이태원에서 고깃집 가는 그게 있는데. 네. 그걸 뭐 독일, 외국에서 유명한 고깃집이라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냥 내국인들 상대 안 하고 외국인 상대로 등쳐먹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고깃집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입니다. 이태원 주민들은 이태원에서 밥 잘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몇몇 군데 진짜 숨겨진 맛집들이 있기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네. 말해서 간 건데 오뎅탕 집이에요. 오뎅탕에 인증된 맛이니까. 자, 새벽 2시에 이태원에서 술집은 많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저도 이제 자본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5만원 있어요, 5만원. 5만원? 아. 아직도 용돈 받았어요? 아니요. 조교합니다, 조교. 조교, 아. 네. 네네네. 당신도 조교해줄까? 그러지 마. 아, 내가 네. 그런 말 하면 방송이 터진다고. 성지 시기 풍부한데요. 네, 성교 오빠. 아, 예. 네. 임성교 씨. 네. 임성교 씨 얘기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가 이상한 말 한번 던지고 가네. 예, 방송을 터트리겠다 의지만 한가득 보여주고 가면은. 네. 아, 예, 뭐 여튼 뭐 계속해서 저희 이제 알고 지낸 지 10년 됐잖아요. 네. 혹시 뭐 앞으로의 우리의 우정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어요? 앞으로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요? 왜? 우리 내 삶의 낚시야. 잘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너가 좀 언제도 됩니까? 너가 좀 들어줘. 아, 주변에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좀 해줘. 네. 네. 아, 뭐 앞으로 우정이랄 거야. 뭐 좋은 일 있으면 보고 나쁜 일 있으면 보고. 네. 경조사 거죠, 뭐. 경조사 때만 보는 친구들. 근데 뭐 네. 오늘도 사실상 경조사 아니니까. 아, 뭐. 네, 가끔씩 그렇게 뭐 일 있으면 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지, 친구가 그치.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고 뭐 얘기하고 좀 요즘 한동안 다들 사는 데 바빠가지고 사실 다들 사는 게 바쁜 건 아니다. 제가 대학원생이라는 그런 천형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왜 자꾸 먼 산을 봐요? 벽밖에 없어요. 왜 그 먼 산을 봐요? 왜 저 뒤를 보지 못하니? 그냥 내 인생이 저기 보여서 그래. 네. 맞군요. 네.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주변도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 네, 종종 가서 밥도 먹고 그러죠, 뭐. 네. 네. 아. 제가 요즘 당장은 좀, 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네. 6개월 동안 가족하고 대학원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이구. 장장 6개월 동안. 만 6개월 동안. 와, 인간관계 다 이렇게 막,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여자친구도 지금 가족의 범주에 넣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자주 봤잖아요. 왜 자꾸 우리 앞에서 거짓말해요? 여자친구는. 내 이름은 탐정. 그 두 그룹 안에 있습니다. 아. 네, 가족은 아니고요.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밝힐 수는 없는데, 미쳤다. 아... 내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진짜 우리 아직 학교 하나... 이런 건 오픈 안 했어? 그죠? 학교 이런 건 오픈 안 했죠? 아, 그럼요. 네. 그럼. 네, 이태원 사는 임모씨 이러면 그냥 바로 알 텐데. 아니, 이태원. 아, 이태원이 뭐,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니니까. 임성교. 임성교 씨니까요. 네, 대한민국에 언론 학과가 몇 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 밑에 학과 있지 않아요? 그게 미묘하게 이름이 다른데 가끔씩 개편도 많이 하거든요. 에이, 다 똑같지 뭐. 나 뭉뚱그려서 그냥 언론 관련.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임성교 오빠 지금 몇 학기째 하고 있죠? 대학원? 그거 묻지 마세요. 뭐가 됐든 우리가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냥 갑자기 지금 임성교 이러지만 이미 아까 앞에도 이름도 한번 얘기했고 이거 완전 이거 사람 하나 말아먹으려고 이거 작정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일단 좋게 마무리하자고. 제가 네. 좋게 마무리 이따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저는 임성규가 아니라.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좀 일단은 첫 시간이라 많이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격 없이 네. 얘기해도 크게 문제 안 되고 우리끼리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다양한 친구들이 나오겠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임성규 씨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성지식이 풍부한 교회 오빠 이 방송 끝나고 저희들끼리 치킨 파티도 좀 하면서 네. 서로 그동안 뭐 풀었던 썰 이런 게 있으면 좀 풀어보고 하도록 하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도대체 그 닉네임이 이 방송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 부르기 편하잖아요. 네, 부르기 편하고 너의 그런 여기서 성지식을 뽐낼 것도 없고 이미 그쵸? 뽐냈어요. 근데 뽐내긴 했어요. 네. 뽐냈어요? 네네. 네네네. 네. 그리고 뭐 교회 오빠 뭐 네 아이덴티티가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아, 네, 여튼 이 방송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 네,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 네. 덕담. 뭐 아주 아주 많이 듣게 된다면 그러면 저도 이 숟가락 하나 얹어볼랍니다. 어, 편생 편생. 네네. 그리고 편생. 뭐 초대 멤버니까 약간 어, 네. 그 첫 초대 멤버였으니까 음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냐. 우리가 잘 됐을 때 한 번쯤 다시 불러서 이렇게 선물을 증정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네네, 뭐 그런 거 있죠. 뭐, 네. 네. 잘 신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방금 물음표가 났어요. 들립니까? 네. 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잘 신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잘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그런 망언을 던지셨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비주얼이 됐으면 방송을 했지. 라디오를 왜 해. 보이는 팟캐스트. 네. 보이는 팟캐스트. 네. 네, 좋습니다. 네. 해서 뭐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아 스타트랙 3회도 정신없이 흘러왔네요. 네. 네. 아, 임종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제 또 친구로서 또 다양한 얘기 혹시 네. 들려줄 때가 있으면 저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우리 마무리는 박수가 아니지, 사실. 그쵸. 네, 이제, 아, 안녕, 요거 해야 돼요, 저. 이제 이거는 뭐 친구 보내줬다는 의미에서 박수였고, 마무리 해야죠. 네, 그, 원래 그 김승찬 씨가 제안한 마지막, 이제 우리 서드렉 3화의 제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제목 정하기 네. 코너. 네, 마지막 그럼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얘기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저는 우리 임성교 씨가 나왔다는 게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성지식이 풍부한 교회 오빠 네. 라는 에피소드 유명을 가는 네. 게 어떨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살짝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성교 오빠와 함께한 난장 파티? 뭐 이런 느낌?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야, 그 비슷한 네이밍 때문에 우리 또 되게 큰 사건이 벌어진 적 있어요. 막 지리학과가 막 되게 안 좋은 네이밍을 써가지고. 거기까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성지식이 풍부한 교회 오빠. 이 정도로만 해서 에피소드 3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죠. 제목부터가 매우 호기심 자극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지막 오늘 서드렉 3화. 안녕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셋, 둘, 안녕! 안녕!